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한 것은 너가 아니요 성령이라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진리만이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일을 모른다. 그리고 신령한 자는 남에게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나니. 그러면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함이 뭡니까? 뭐, 병 고치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 뭐, 투시의 은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미래를 맞추고 예언하고, 이런 부분들의 그 신령함의 포커스라기보다도 그 모든 그런 은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주관하여 그 성령이 각기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신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주관함에서 진정한 신령한 그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로 주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신령함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진정한 그 긍휼과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사랑과 또 그 공의와 그 불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공의와 그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활동들 이런 모든 것이 신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시 은사가 와서 남의 그 마음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 또 미래를 맞추는 것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뭐 그 어떤 생각을 알고 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조작하고 또 그 생각을 알면서 그걸 또 미혹시키고 악으로 인도하며 또 그런 타락한 은사자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싫어하며 또한 죄에 대한 애통이 그와 함께 있으며 또 죄의 결과인 그 영혼의 죽음과 그 영혼의 하나님이 진노 안에 있는 것과 그에 대한 그 슬픔과 긍휼과 또한 그런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같이 투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이 있는 자, 그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주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투영되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진정한 영적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뭘 보고 뭘 병을 낫게 하고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삶 가운데 투영되면서 그 투영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나의 삶에 하나가 되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함의 그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함 안에서는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투영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진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은사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투시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게 되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된다. 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금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물질을 그러니까 막 병을 고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언뜻 아, 이러면 안 되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떠난 다른 그런 사람들은 뭐 인간이 어떤 그 수양을 하고 뭐 기를 모으고 그러면은 뭐 그런 치료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모든 신유와 모든 은사 또한 성령으로 각기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냐, 또내 것인 것냐, 뭐 기를 모아서 단전 호흡하면 뭐붕 뜨고 또 사람도 치유하고 이런 자체적인 그런 수양에 따라 나타난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성경과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어진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또한 성화와 거룩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 것이 그 우리 삶 가운데 투영된 것입니다. 신유 또한 병고침 또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그것이 하나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유요 병고침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은사들 또한 교회의 덕, 바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며 교회는 예수의 지체, 몸이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의 각각을 섬기는 그런 위로와 또한 그 다스림의 질서의 은사와 그 다스림의 은사에는 그런 섬김의 뜻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폭군의 권위, 그 히틀러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 다스림의 은사와 또한 그런 모든 예언과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령에 주어짐 안에서 그 주어진 그 은사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로 하나 되며 예수의 말씀으로 민 것과 하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진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또 신령함의 본질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이 투영되는 바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영혼을 딱 바라보면서 마음을 읽고 마음을 알고 그 자체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냥 쥐새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자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조작과 또한 악한 마음을 더 불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자체를 하나 되어 아는 것. 그 가운데 모든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고침 또한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그 모든 것들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며 도도 헌금을 내라 뭐하라 할 그런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각기 사람마다 능력이 다 틀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약에 내 자신의 능력으로만 양률이 교회를 이끌며 또한 전도에 나간다면은 저 또한 실패하며 낙망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정을 보면 여러 번 아 내가 게으르다 전도에 나가야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좌절된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아 그러면서 포기할까? 내 능력으로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워짐의 근본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며 또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에 소속된 것이며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참된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모인 무리들 공동체들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며 성령에 따라 감독자를 세우시고 성령이 각기 은사를 주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근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붕대는 것입니다. 한 그 스미스 위글리스라는 그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그 아내와 함께 금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갔다 온 후 철야를 한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아내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거기서는 뭐 목발이 진짜 다리가 되는 이적도 나타나고 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아,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악한 영을 쫓고 이런 이적과 그런 능력들 또 한 전도자는 1년 내내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며 불며 막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런 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고 그후부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나 결코 주의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어떠한 모양이라도. 끝까지 나가십시오. 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또 나를 바른 길로 기뻐하신 손을 쌓아 그 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씀 붙들고 범사에 주를 인정하다면 주께서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신령함과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인 그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눈과 그 중심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또 예언을 하며 또한 많은 신유와 능력을 그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이런 신령한 자는 남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놀라운 그 많은 살인의 죄, 거짓의 죄, 음행의 죄, 많은 그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회개와 또 하나님의 붙드심과 세워짐 안에서 그는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며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시록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내가 한번 너에게 복을 부어주면 막을 자가 없다. 내가 너희 앞길을 열어주면 막을 자가 없다. 그러나 한번 닫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놔지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것을 안다. 그 충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에 대해서 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킨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시험에 대해서 너를 건져내어 주리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너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능력이 작습니까? 어떤 자는 뛰어난 것 같고 어떤 자는 대단한 것 같습니까? 왜 나는 안 되며 또 나는 하늘마다 안 되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수없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지전능 플러스 영은 전지전능이다. 우리는 보잘것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붙드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한 전도자가 1년 내내 어떠한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울며 불며 한 앞에 나갔을 때 그부터 놀라운 열매를 보여줬듯이 또 그 유명한 호주의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원대로 34년 동안인가요? 매일 한 곳에 나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 그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었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 이 전도자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한 설교자가 가는 곳마다 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듣고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믿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 설교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병든 전도자를 찾아가서 이것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은 많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주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그 성경책을 확 던졌다고 합니다. 찢어서. 근데 어떤 일하던 자가 그 성경책을 줍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뿌린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거둬지게 될 것입니다. 믿고 끝까지 전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번 보고 주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열매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뿌린 자는 육으로 거둘 것이요. 영으로 뿌린 자는 영으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우리 역임을 받지 않나니.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한 만큼, 그보다도 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뿌린 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너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축복하시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신 주 예수 앞에 그 참된 충성된 증인처럼 우리 또한 적은 능력이지만 부족한 능력이지만 주의 능력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참된 예수의 증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니다. 아멘. 나나나 스톱. 춤추셨네, yeah. 하나님 오늘 나를 볼 때,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축복의 손길 내게 내미시면, 그 웃음으로 기뻐하시네.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